할까요? 새파란 베일에 부끄러움을 감추고 난 몰래 얼굴을 붉힐까? 천사도 서러워할까요? 가슴 아린 추억에 울까요? 밤마다 끝마다 그 누구를 그리며 난 몰래 한숨을 쉴까요? 할까요? 그 누구를 그리워할까요? 새파란 페이지.